죄. 난 한 발로 서 있는 허수아비. 너 없이 마음 저는 슬픈 허수아비. 거친 바람 속에서 자꾸 흔들려 내 몸이 흩어진대도 언젠가 네가 온다면 내 두 발 벌려 너를 안고 싶어. I wait for you.